밖엔 어둠은 깊어가는데 그리운 당신 생각에 오늘도 잠 못 이루네. 향기 가득한 어머님 얼굴 꿈에서나 만날까. 모든 세상이 따스한 너 깊이 사랑합니다.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.